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악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뉴스에서 또 인터넷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각종 질병을 겪게 되고 아픔을 느낍니다. 서로 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삼고 다툽니다. 부패가 있고 부정이 있고 또 자연재해 같은 수많은 고통과 악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악과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서 죽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형벌을 받듯이 죄의 대가로 사람은 죽음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마치 성경은 의사처럼 진단합니다. 온갖 종류의 악과 고통들은 바로 사람이 죽음의 병에 걸려 있다는 증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프죠. 또 열이 납니다.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픈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이 겪는 고통, 수많은 악들은 우리 인간이 지금 죽음의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죽음의 병에 걸리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주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은 선명하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왔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6문도 이 점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6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특히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고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죄 없는 세상, 죽음을 모르는 사람, 이것이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요 사람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죠. 먼저는 창조 명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선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조 명령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담고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잘 살라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창조 명령에 담긴 목적이죠.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 명령을 주신 목적이었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잘 다스리고 경영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창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죠. 자신을 이토록 영광스럽고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이 마땅히 신뢰하고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사람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의 그 능력 안에서 이 땅을 더욱 평화롭고 또 더욱더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로 펼쳐갈 수 있었을 겁니다.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감기 같은 병이나 어떠한 고통마저도 없는 그런 생명의 나라, 그런 풍요로운 나라, 그런 영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명령을 주셨죠. 이 선악과 명령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시켜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것을 뚜렷하게 알게 하도록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인생의 바른 목적이 무엇이고 또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나무를 보면서 기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특권을 누리는 것이 이 선악과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지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진짜 정말 진실되게 왕으로 인정한다는 증거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증거가 순종입니다. 나 외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핵심이 바로 순종이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단어들을 몇 가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조망해 보면은 성경의 핵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그리고 순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순종이죠.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점에서 다시 앞서 돌아와서 이 선악과 명령은 바로 창조 때부터 이 순종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고 내용이며 그것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모든 것이 깨져버립니다. 더 이상 세상은 창세기 1장 2장처럼 낙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사람이 왜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가라는 것을 그 진상을 우리에게 밝혀주죠. 사탄이 첫사람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마치 이걸 우려해서 못 먹게 막으시는 옹졸한 존재로 하나님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흠집을 내는 말로 이간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말을 따르면 진정한 삶의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항상 이런 식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유혹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자기 편을 삼아서 결국 어디로 이끄는가? 죽음으로 이끕니다. 이단이 그렇고요. 유혹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은 인간을 속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먼저 받은 하와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시죠?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선택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덫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함께 있던 아담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탄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이 혼돈스럽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도와주셔서 잘 저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와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하와는 그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져서 욕망의 덫에 걸린 것이죠. 하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남편 아담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선하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탄의 말이 더 옳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사탄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사탄의 유혹의 덫에 걸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선택의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은 사탄의 말대로 자유하게 되고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뭐죠? 사탄의 권세는 죽음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의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 또한 사탄처럼 심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말씀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이 뭘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약속을 깨트림, 무정함, 무자비함. 이 목록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끝이 없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한 삶의 현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듣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죽음에 처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그 악행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게 전적인 부패 가운데 빠졌습니다. 정말 부패 가운데 빠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범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조 때 에덴 동산 그대로가 아니라 죄와 악으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원인은 오직 하나죠. 사람이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 이렇게 부쳤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바꾸어버렸습니다. 생명과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죽음과 저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생명과 풍요, 이 방향이 죽음과 고통의 방향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조차도 죽음의 고통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망가지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자연은 파괴되고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미세먼지 속에서 자연의 환경의 오염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소위 말하는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버리고 우리 스스로 먹으면서 죽음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이렇게 죽음과 그 고통 아래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왜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은 타락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반갑지 않은 그러한 진리죠. 듣기에 불편하지만 반갑지 않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가져다 준 현실에 대한 진리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갖게 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약자와 악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약자와 악할 악자. 인간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악합니다. 세상의 약함은 고통의 문제를 낳고 인간의 약함은 고통의 문제를 낳고요. 인간의 악함은 죄의 문제를 낳습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여기에 있죠. 바로 인간이 불순종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순종을 선택해서 타락했을 때 일어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을 보면, 하와를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7절에서 타락한 인간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인간은 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예기치 못한 일,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이별을 맞이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 우리 사회의 보험 산업이 발달한 이유가 뭡니까?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모두가 다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들이죠. 인간은 그만큼 약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힘으로 자기의 생존과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돈에 맡기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인종과 문화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해서 알게 되면 그러면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도 점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으로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미리 알면 스스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어떤 형태로든지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알아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또다시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도하죠. 왜요?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그 죄의 어두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방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아무데나 그렇게 손을 휘젓고 있는 꼴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악합니다. 완악한 것이죠. 사람들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별로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종교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일면 맞는 면도 있죠.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젊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악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악함의 문제 또 약함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역설이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실 뿐만 아니라 완악한 인간의 그 시기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생존과 안전은 체감적 필요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적 필요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에게 진정한 필요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 죄와 이 비참함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